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힘겨워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실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상심하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믿음에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죠.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웠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들이 계속되고 원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조롱하고 걱정과 슬픔이 끊이지 않으니까 다윗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뭐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의 어려움을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힘든 이유는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일 혹은 환경 혹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힘든 이유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과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교회 내에서 특별히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차라리 교회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옮겨주십시오.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달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가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실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언제 바뀌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되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 때문에 맨날 반복적으로 힘든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쯤 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죠?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맨날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쯤 되면 제발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대체 언제쯤 되면 빚쟁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언제쯤 되면 제발 좀 이 상황이 해결됩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관계가 깨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제발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아, 교회 좀 그만 나오게. 막 심지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일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지 그것을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 건데 내가 그 시련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어쩔 수가 없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불순물과 죄악들이 그 찌꺼기들이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그 찌꺼기들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뜨거운 불로 계속 그냥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한 상황이면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정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게 됩니다. 하, 저분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런 분도 허락해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께 나오는 것도 어렵고 예배도 은혜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평소에 모든 것이 다 좋을 때가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고 이 상황도 어렵고 저 상황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가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이지 그때 내가 믿음을 바라볼 수 없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없고 축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으면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약속 위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주셨던 복들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을 치우시면 나는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의미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 즉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산다는 말은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인생,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직분이 어땠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뭐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 목숨을 바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내 믿음은 지금 바닥 상태인 거예요. 믿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막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해왔어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내 믿음이 여기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린 착각한다니까요. 그동안의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착각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고 내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결혼해서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무너져야 되나. 착각하는 거죠. 설령 그동안 내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내 믿음이 바닥이면 지금 내 믿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쩌다가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상황이나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설령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막 반바지를 입고 있고 막 별것도 아닌 거. 목사님이 피곤해서 좀 잠깐 뭐 기대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평소에 그냥 들었던 말인데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괜히 시험 들고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저 사람, 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엉망이 되면 그렇게 은혜 없이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다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고 싶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전에 간증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이렇게 단절이 되면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져요. 어떤 사람과 내가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 관계가 끊어져요. 혹은 별로 그냥 직장 동료나 별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연인 사이가 되다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부 사이가 됐다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느 게 더 힘들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힘듭니다. 왜? 그만큼 관계의 깊음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막 신혼 첫날밤을 보내고 너무 막 신혼 달콤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한 교제는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평생 수십 년 동안 사랑했던 부부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관계가 단절돼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미칩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를 안 만나 주실 거면 차라리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걷어가 주십시오. 제 생명을.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보면 3절이 나와요. 다시 보면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날 거 아니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혼이나 연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삶의 이유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신학교 때 좀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다가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혼은 아닌데 이혼 상태로 몇 년째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냥 폐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잠이 안 온대요. 몇 년째.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온대요. 모든 인간관계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아내도 보고 싶고 딸들도 보고 싶고 갈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서 갈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은데 또 생활비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돼요. 완전 그냥 폐인이 돼서 지금 3년, 4년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단절을 경험했을 때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저는 알아요. 왜? 그거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뭘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밥을 굶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다윗은 또한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들과 대적들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원수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짜 원수 사탄 마귀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그 성품을 의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결국 기뻐하는 건 사단이죠. 그러면 사단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제발 하나님이 이겼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은혜를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무언가 죄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무언가 죄 때문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성경의 모든 인물도 보면 다 허물이 있었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결국은 그 자녀들이 허물이 됩니다. 나중에. 본인은 문제가 없었어요. 날 때부터 정말 얼마나 기도로 그렇게 키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흠이라고 찾을 수 없는 선지자였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자녀들이 문제예요. 자녀들이 문제예요. 근데 다윗도 무언가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실수들이 나오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은 사단이 이기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신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들이 그대로 망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셔놓고 저렇게 끝나면 아 하나님은 능력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저렇게 그냥 버려두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있고 영원히 무너져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버려두진 않으세요. 자식이 아무리 악하고 계속 죄를 지어도 부모가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설령 입술로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잖아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은혜로 충만한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는 고백만 드리던 다윗의 입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옮겨달라고 아 제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달라고 고백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이겨내신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뭐죠?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으신 거예요. 그 승리의 걸음이 끝나진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끝났죠. 근데 첫 걸음을 뛰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근데 승리의 첫 걸음을 뛴 거예요. 아예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는 일어서서 한 걸음을 딱 뛴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예 우리가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고백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이 고백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예. 생각조차 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입에서. 알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은혜가 정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갖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억지로 찬양 듣고 예배 드리고 막 여전히 제 안에 은혜는 조금도 없어요.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나주세요?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제발 저를 좀 이 상황에서 막 이런 곧 기분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나온다니까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톡 떨어뜨리듯이 은혜의 물결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고백해도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뭐 은혜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아니요.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고백했던 순간이 마치 어떤 순간이냐면 사고를 당해서 숨을 쉬지 않고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 CPR을 해가지고 숨이 탁 트여진 거예요. 심장이 삐 멈췄다가 다시 둥 하고 뛰기 시작한 그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거, 숨을 쉬게 하시는 거, 툭 숨을 쉬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물론 회복하려면 멀었어요. 어떤 면에서 영원히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전의 상태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로 심장 안 뛰는 상태로 숨도 안 쉬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거는 가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숨을 딱 쉬는 상태로 돌아선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바뀐 건 없는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숨통을 트이신 거예요. 그것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그 말은 뭐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걷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점점점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조차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부모가 매를 대갖고 응? 잘못했다고 말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억지로 시켜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안아주는 것 같이 억지로라도 말하게 해놓고 그 말을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는 나를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 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회복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하시기 바래요. 선포하시기 바래요. 하,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하, 도대체 맨날 말썽만 피는 자녀들, 혹은 너무나 힘든 직장생활, 일터, 변하지 않는 나의 경제생활, 교회에서 힘든게 하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더 정금같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 믿습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 같은, 그 가짜 믿음 같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니, 혹은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니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바꾸실 주님, 저 사람을 바꾸실 주님, 우리 교회를 바꾸실 주님, 이 미국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도 바꾸실 주님, 나에게 청한 이 상황을 바꾸실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다윗조차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작은 믿음의 그 불씨를 통하여서, 그 씨앗을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 그 정말 한 방울과 같은 그 믿음의 은혜의 물방울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작은 고백의 씨앗을 이 시간에 내려주사 그 작은 씨앗으로도 우리가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